불심불 Night 또 다른 밤의 시작 하얗게 잘 달아입은 white shirt Show window에 비친 내 모습 맘에 들어 yeah 감이 좋은 girl Now girl I'm dead dead dead dying 널 원하는 나를 너 딛딛 deny 흔들림 없이 표정 말투 하나하나 real gentleman 너를 안고 댄싱 인더 다 아무도 몰라